조용한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빛이 멀리 있는 창가에도 소리 없이 비추고 한낮에 기억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꿈을 꾸듯 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네요. 부드러운 소리에 내 마음은 아이처럼 파란 추억에 바다로 뛰어가고 있네요. 깊은 밤 아름다운 그 시간은 찾아와 마음을 물들이고 영원한 여름밤의 꿈을 기억하고 있어요. 다시 아침이 밝아와도 잊혀지지 부드러운 노래소리에 내 마음은 아이처럼 파란 추억에 바다로 뛰어가고 있네. 찾아와 마음을 물들이고 영원한 여름밤의 꿈을 기억하고 있어요. 다시 아침이 밝아와도 잊혀지지 잊혀지지 않도록.